내게 가장 소중했어. 그래서 너를 떠나보냈어. 너는 내게 항상 다정했어. 그러던 네가 날 떠나갔어. Yeah, yeah.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어. 난 그때 너를 잡았어야 했어. 난 뒤돌아서 피눈물을 흘렸어. 난 엎질러진 문 돌이킬 순 없지만 내 모든 상황은 엉망진창. 나 너와 내 사랑도 산산조각나.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지만 너는 나 하나만을 잃길 바랬어. 난 나를 불화했던 너의 눈빛 아직도 내 가슴에 너무도 선명해. 텅 빈 내 맘은 마치 그리 담아 하얀 종이 여백. 모든 게 그저 널 위해 만든 거짓말 혹은 이기적인 핑계. 정말 사랑한다면 내 손을 놓지 말아야 했어. 너 내가 원한 건 단지 너뿐인데 그런 내 마음을 너는 몰랐어. No more. 이렇게는 싫은데 No more. 더는 할 수 없게 돼. No more. 난 널 보고 싶은데 No more. She도 살아갈 수 있겠지. 네 옆에 그 사람이 널 지켜줄 테니 조금은 멀리서 널 지켜보며 살겠지. 너와의 추억들이 날 지켜줄 테니. 값비싼 명품이 아닌 너의 따뜻한 품속을 원했어. 햇살은 이렇게 눈부신데 내 맘은 어둠 속에 끝없이 추락했어. 네가 등을 돌린 이유를 들었어. 날 떠나는 게 그게 날 위한 거라 생각한 넌 비겁해. 네 옆에 내가 방해가 됐다면 미안해. 이렇게는 싫은데 No more. 더는 할 수 없게 돼. No more. 난 널 보고 싶은데 No more. No more. No more. Oh yeah. 아직도 넌 그리는 girl. 때 늦은 후회라 해도 나는 시간을 아팠는 girl. 싫은데 No more. 더는 할 수 없게 돼.